365일 366일 다시 365일 365일 304일 이렇게 1766일을 지내온 목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패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정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 자미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완전 오랜만입니다. 해가 바뀌었어요.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복직해가지고 다시 다니고 있고 또 서울에 자취방을 얻어서 독립도 하시고 네, 자취방 생활도 하고 있으니까 축하합니다. 아~ 완전 감사합니다. 이제 독립한 걸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제라도 독립하신 게 어딥니까? 풍주쌤은 잘 지내셨어요? 연도카드 5번 교황회에 연희동 한쌤은 쫓아다니면서 작년 여름부터 거의 겨울까지 공부 진짜 열심히 많이 했어요. 기대되는데요. 우리 풍주쌤 소비 공부만 했다는 얘기죠. 하여튼 정미모는 잘 지내셨나요? 찬미공주가 돌아온 다음에 산티에고 순례길을 걸었던 얘기를 재미나게 막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 편집을 못하고 있어. 그 정도로 저는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먹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핸드폰 가격이 6천 얼마 나온 거야?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 다음 달은 요금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대문 지역에 KT 화재 그냥 인터넷 값만 22,000원 나왔더라고. KT 화재 요즘은 집에 전화가 없잖아요. 근데 집 전화도 안 되는 거지. 네. 카톡도 안 돼. 결제도 안 되잖아. 난리더라고. KT는 뭐 했을까요? 네, 최근에 김복동 할머님 예,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었는데 다녀오셨어요? 예, 저는 마지막 날 목요일 날이었나 봐. 그 다음 날 이제 발인이었는데 그 마지막 날 갔었어요. 언제 가셨어요? 소식 듣고 그 다음 날 국립식장 가서 조이만 표하고 원래 오는데 네네. 그날은 밥을 다 먹고 왔어요. 할머니의 예, 마지막 그 뜻을 다 담기 위해서 반찬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고 왔잖아. 다 그 일본 대사관 저도 갔는데 못 봤나 봐요. 아 정말요? 네. 왜 연락들을 안 하고 사는 거야? 쉴 때는 철저히 외면하는 게 막판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셔서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같이 지내던 기로노 할머니 기로노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같이 살고 계시니까 같이 살고 계셨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참 그렇더라. 저는 그때 이제 가서 이제 인사하고 저도 이제 밥을 보통 안 먹고 저도 가는데 그날은 이제 혼자 어떻게 이제 혼자 갔으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앞에 또 어떤 분이 앉으시더라고요. 보통 또 혼자 오면 혼자 같이 앞에 앉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원봉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시가 되면 밤 10시가 되면 상주의 분이 가신대요. 다들. 그러니까 이제 10시부터 또 그 이후에 늦게까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통 1시나 12시까지를 열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음식 챙겨주고 하는 자원봉사를 매일매일 했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도 10시에 아마 가실 거라서 자기가 조금 그런 얘기를 이제 듣는 순간 이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먼저 가기가 그래서 저도 8시에 갔다가 10시까지 기다리고 아 진짜? 아. 네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이제 저도 이제 주방에 있고 이제 좀 이렇게 도와드려 아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훌륭하시네 네. 아 우리 팀만 너무 좋아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있다 보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날 마지막 날인데 한 12시쯤 지나서 김제동이 왔어요. 역시 그 오늘 밤 김제동 녹 이제 그게 생방이니까 그게 끝나고 온 것 같아요. 시간상 보니까 열지 넘은 거 보면 그래서 이제 보고 또 뭐 인사하고 또 가셨고 또 마지막 온 손님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이 바로 발인이었기 때문에 그날 이제 막 다 한 거 뜯고 정리하고 뭐 이러고 이렇게도 하긴 했었었는데 마지막 온 친구가 남자. 였어요. 근데 좀 젊게 보이는 그래서 혼자 와서 인사하고 혼자 와서 또 그 시간 한 1시 반인가 한 2시쯤 됐을 거예요. 새벽 아. 그때까지도 계속 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늦게라도 그래서 이제 혼자 밥을 먹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게 이제 제가 저는 안 하고 다른 자원봉사자분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되는 남자더라고요. 너무 이쁘다. 어떻게 예 그래서 이제 소식을 그 뉴스를 그날 들었대요. 아, 늦게 들어서 이제 들었는데 집이 합정역이래요. 그러니까 합정역이니까 가까운 거 세브란스가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그 가까운데 안 올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학원 이제 마치고 너무 그 시간에 그 밤에 와가지고 혼자서 와서 이제 인사하고 가시는 길 뭐 하고 내일 또 학원도 가야 되고 또 공부하는 계속 친구니까 그러면서. 역사 아, 미래가 말고 역사 말고. 선생님 되고 싶대요. 아, 이제 꿈은 역사 선생님이래서 그 외고 학생이었는데요. 와가지고 또 같이 또 얘기 나 수다 떨다가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라 정리 다 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택시 또 태워서 보내고 든든하다 그렇다. 그날 참 끝까지 남았던 게 저는 그래도 이제 너무 아 그 친구를 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끝까지 남았었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된 저한테 힘이 됐던 일이었던 야, 것 같아요. 완전 멋져요. 찬미공주도 멋지고 진짜 그분도 멋지네. 김복동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진짜 험한 삶이긴 했는데 그 마지막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아파해주고 가시는 길을 좀 같이 가가지고 그리고 할머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그치. 그거에 대한 의식이 깨우치고 이렇게 많이 변화를 했어요. 됐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외국에 있는 성 피해자분들도 같이 또 연대하고 조선 학교죠. 그렇죠. 그 학교에도 계속 연대하시고 대단하신 분. 대단하신 분이지.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냉정하셨던 분이시래요. 이렇게. 아. 네, 그렇다고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냉정하시고 정을 잘 안 주시려고 하셨던 분이었었던 초기에는 그랬다고 들었어요. 딱 봐도 네. 두 분이 너무 다르잖아. 김복동 할머니하고 길어넉 할머니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 길어넉 할머니는 둥글둥글 되게 귀여운 스타일이면은 아 김복동 할머니는 진짜 카리스마 진짜 쩌는 분이시거든요. 아무튼 큰 어른이 가셔서 마음은 좀 안 좋긴 했어요. 마음이 아팠고요. 큰 어른이 가셔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오셨죠. 저 어른이 된다는 게 아무나 어른이 되게 어려워. 어깨가 무거워요. 그 어른 얘기하니까 갑자기 어떤 어른이 어떤 어른이 생각나. 어른이야 노인이야. 의전 아저씨 황교안이 생각나는데 아, 야당 대선 주자 1위만 네. 알면 안 되고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제일 네네. 먼저 법정이 이루어졌던 게 광주지검이잖아요. 네. 광주지검에 과실치사 적용을 빼라고 했는데 광주지검 수사지휘부가 항의를 했대요. 그거에 황교안이 인사보복 조치를 해서 검사장이었던 변찬우 검사장이 그만두게 됐다고. 4.16 연대나 4.16 가족협의회 이쪽에서 황교안은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설문조사에조차 그 대상이 끼면 안 된다 이거지. 야당에서는 나올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황교안을 밀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황교안 못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안 나오겠지. 그렇죠. 지금 제 생각에는 버리는 카드가 이제 카드이지 않을까. 박근혜 503이 책상 걸상을 알고 있어? 아, 몰라요. 감방에다가? 네, 책상 걸상을 무슨 고부를 해. 진짜겠지. 책상 걸상 놔달라 그러는데 그 황교안이 안 넣어주고 문재인 정권에서 넣어준 거야. 정권이 바뀐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넣어준 거지. 아, 그래서 싫어하는구나. 당연히 싫어하지. 세월호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이런 것처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마음에서 멀어진 건 아니지만 그만큼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제일 답답하더라고. 팟캐스트를 하게 되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찾아보고 계속 그러는데 이게 막 널브러져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지. 최근에 명예 졸업식이 있었죠. 아, 네, 명예 졸업식. 네, 네. 12월 2일 날. 화요일이에요. 2월 12일 날. 그러니까 엊그저께인데 네. 그 명예 졸업식이 왜 지금 이루어졌는지 알아. 이제 졸업하는 게 나이가 맞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 네. 그죠? 학적 처리 시스템상 희생 학생들이 학적에 남아있으면 생존 학생들이 졸업 처리가 되지 않는 거야. 암암리에 암암리가 하여튼 암암리겠지. 그치, 암암리겠지. 제적을 시켜버린 거지. 희생 학생들을. 그리고 나중에 발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거고 전산 시스템을 전산. 다시 구축했대요. 새롭게. 제적됐던 학생들 학적이 복원된 거지.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직 미수습자 친구들이 그때 4명 있었잖아. 5명이고 이제 3명 남은 거죠? 지금 2명 남았죠. 미수습자 5명에서 5명 중에 학생은 2명인 거지. 남현철하고 박영인 학생. 그래서 이 미수습자 학생들까지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다가 이번에 명예 졸업을 다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조용히 은근 슬쩍 넘어가냐 이거지. 그래서 영상을 좀 봤는데 그때도 그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이재정이었잖아요.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충 보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가? 뭐 이제 와서 명예 졸업을 시켜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더 큰 문제가 아니지. 있었던 거지. 부모님들 마음은 여전히 당연하죠. 아무것도 된 건 없고 없었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50명이 생학생 250명 이번에 명예 졸업을 했다고. 아 참 그리고 2월 6일 날 유대균 씨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잖아요. 과실이 없다고. 과실이 없다고. 어떡하란 얘기야. 유대균 배상 책임 패소 판결에 세월호 실소유주에 대한 최종 판결이 그날 있었었는데 예 대법원은 세월호 실소유주 책임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무죄로 밝혀진 무죄로? 거예요. 무죄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 국정원 불러와. 국정원 걸로 추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정할 수 있겠죠. 아 그래요? 그럼 국정을 파야 되는 거죠 지금? 그때 당시의 국정원. 그렇지.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직원들을 휴가 받는 것까지 국정원한테 보고를 하거나 화장실에 있는 물비누까지 국정원에다가 알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가슴 답답하네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집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광화문 광장에는 그 세월호 분향소하고 다 있고 조만간에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하고 시설물들을 다시 재정비하려고 한다고. 철거로 들었는데. 나도 철거로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박원순 시장 인스타에 올라왔거든. 진짜? 인스타에 올라왔는데 재정비를 하는데 그 장소를 이제 정리하고 천막을 치우고 다른 장소의 기억 장소. 아 정말? 다른 장소로 다시 이제 만들 예정이다라고. 광화문에 안 만들고. 그 지금 있는 천막들은 정리를 하고. 제가 토요일에 갔는데 난리 그런 지옥이 없더만요. 광화문 사거리를 기준으로 한쪽은 사법 적폐청산 그거에 대한 집회를 하고 있었고 사법 또 한쪽은 한쪽이 아니지. 거의 삼면은 태극기? 태극기 모독.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거야? 어디서 엄청나던데요?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6시가 넘어가니까는 다 철수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근데 그 6시 이후부터 젊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오고 태극기 부대 쪽에서는 다 철수를 하시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일 때문에 출장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정말 근데 지역에 가면 어느 지역에는 써 있어. 며칠 날 광화문 이제 토요일마다 차 대절 버스 해서 아 정말 그러니까 현수막으로 크게 뭐 몇 시에 어디에서 모여서 어디 갑시다 뭐 이렇게 그냥 달려 있어요. 토요일마다 매일 가니까 늘 있으니까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날까요? 야 이곳에서도 서울을 가려고 막 두세 시간 걸어 서울 차 타고 가야 될 텐데 이렇게 관광버스로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놀던 거지. 거기서 뭐 음식 주고 술 주고 시간 때우기도 좋고 저희 아버지도 갔다 오시면 꼭 이렇게 먹을 거리를 갖고 아, 아직도 다니시는구나. 예. 건강하시구나. 좋은 거예요. 활동적이시네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정치 성향 때문에 막 적극적으로 달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무료한 생활에 어떠한 활력소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자식들하고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얘기들인데 본인들끼리 만나면은 주제나 정서도 신나지. 잘 맞고 가서 신나게 얘기하고 떠들고 그쵸. 먹을 거 서로 주고받고 이러면서 오시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는 이 말고 다른 쪽으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오로지 집회 이래저래 마음이 네. 많이 아픈 한 개씩 뭐가 정리되는 느낌인데 네. 너무 더디고 할 때마다 아픔이 있고 아픈 상처를 계속 찔러대는 느낌이고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러는 거잖아. 참 그거와 더불어서 세월호 참사 생존자 장혜진 학생이 네. 응급구조학과 졸업했다고. 아 졸업했어 벌써? 예예. 예. 세월 빠르죠. 진짜 빠르다. 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구조사 꼭 될 거라고 인터뷰도 하고. 원래 그러한 일을 겪고 나면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걸 할 생각을 안 할 텐데 되게 용기도 있고. 잘 됐네. 우리 딸은 언제 졸업하죠? 우리 딸은 언제 졸업하죠? 친구 중에 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사는 거, 또 연대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삶을 꿈꾸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그런 곳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연구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태국에 그 공동체 체험을 하려고 이 공동체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저는 자연을 무척 좋아하고 농사 짓는 것을 좋아하는 임진아라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귀농 생활을 9년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당분간 서울에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색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는지? 그냥 제가 보는 녹색평론이란 책에서도 그렇고 제가 주로 좋아해서 접하는 책에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대안적인 삶은 연대하는 삶이다.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돈만 버는 사회, 자기 삶만 개척하는 사회, 경쟁하는 사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돕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고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일하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써 즐겁고 실제적으로 그걸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던 건 귀농 생활하면서인데 저는 그냥 자연이 좋아서 아무 생각 없이 혼자서 귀농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무리 자연이 좋아도 다른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그런 즐거움은 또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귀농 귀촌을 하게 되면 마음에 맞는 이웃들하고 같이 이제 한 마을 안에서 살든지 아니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로 서로 소통. 근데 이번에 태국 예,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일부러 찾으려고 찾은 건 아니고 뭔가를 검색하다가요 한겨레신문에 연재된 세계 공동체 탐방인가 그 기사를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동체가 이제 태국에 있는 제가 다녀온 시사속이라는 공동체를 소개해놨는데 그거 읽으면서 정말 세상에 이런 식의 공동체가 있어. 그리고 기후 변화를 저는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한국은 이제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가 몰려 살면서 에너지도 너무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나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자는 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혼자 내려가서 살면 또 자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내려가고는 싶지만 내려갈 수 없는 이유가 시골은 너무 사생활 보장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마음을 같이 나눌 만한 친구가 없을 것이다. 이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문화생활이 뒤떨어져 있을 것이다. 추측인데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많이 대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대해서 내려가면 마음 맞는 친구들을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니까 그 면은 해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동체로 시골로 내려가는 운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서 그 공동체에 가서 배워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공동체 운영이 되는지 그런 생각이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겨울에 가보게 되었던 거예요. 아, 기간은 어느 정도였죠? 좀 커다란 공동체에서 한 달 일주일 정도 있었고요. 아. 그리고 조금 작은 공동체인데 거기서는 한 8일 정도 있었어요. 어땠어요, 태국? 불교 기반 공동체예요. 아, 그래서 승려들도 몇 분 사세요. 한 6명? 7명 정도 사셨던 것 같고 법당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센터홀이라고도 부르고 거기 말로는 살라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 이제 모여서 새벽에 약간 스님 말씀 듣고 뭐 그런 거 하고 한 6시부터인가 5시 반부터 청소를 하든지 이렇게 약간 아침 노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는 공동체니까 식사 준비가 좀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하루에 두 끼를 먹는데 처음 먹는 아침 겸 점심이 9시에 종이 울려요. 그리고 저녁 시간은 4시 반이에요. 참 거기는 이제 채식만 해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성원은 5가지 계율을 지켜야 되거든요.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그 불교의 5계랑 같아요. 세생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채식을 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가 없이 갖고 가는 일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말, 험한 말을 하지 않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독되는 것들,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5개인데 공주 쌤이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공주 쌤이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5개인데 기본적으로는 농사 기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기반이 돼야지 외부에서 돈을 적게 벌어도 그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잖아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좀 궁금한 게 공동체 생활을 못하는 이유 중에 이제 그냥 저 같은 사람은 하나가 개인 사생활에 대한 부분에 어느 정도 보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거기도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꼭 지켜야 되는 5개를 빼면 특별히 뭔가를 강요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일하러 가는 것도 자기 몸이 힘들거나 하면 얼마든지 안 나와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집은 이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자기 아주 너무나 자그마한 집이지만 아무튼 작은 집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 개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지도자 하시는 분들도 자기 집이 따로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집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 그냥 공간 하나를 같이 쓰는 공간 하나를 불교 기반이니까요. 자기의 수행의 깊이가 깊어가면 점점 소유가 적어져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 학생들은 공동체에 네. 계신 그 가족의 자녀분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아. 전국에서 자기가 다녀보고 싶다고 하면 거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가 있어요. 남자 기숙사, 여학생 기숙사 이렇게 따로 있어서 모두 다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초등학생만 빼면. 아. 초등학생은 부모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대. 스님하고 인터뷰를 구글 번역기로 했었는데 네.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면 일단 사람들 간에 의사조율이 안 될 때, 의견조율이 안 될 때 어떻게 그걸 푸는지가 제일 궁금했고 네. 또 뭐 하나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공장을 뭐 만든다고 했을 때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다 받은 다음에 그걸 결정하는지 아니면 거기는 또 스님이 아무래도 태국 사회도 그렇고 그 아속 사회도 그렇고 누가 더 우위라고 하진 않지만 스님한테 대하는 그 존경의 표시가 상당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런 걸 결정을 하는가? 이런 의문도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여쭤봤는데 그 의사소통이 불편한 관계로 자세하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아무튼 원래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반대를 하거나 하면 최대한 계속 이야기를 대화를 하면서 의견 조율을 한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 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하는 거는 시사하송 내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거기는 일단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하잖아요. 거기에 가치는 그거예요. 자기는 점점 나는 스스로는 점점 가난해지고 적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돕자. 그게 지향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논의하면 훨씬 더 쉽게 결론에 다들 이르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성원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랬더니 한 3개월은 같이 살아보고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이 찬반으로 이제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반수는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이제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그렇게 들었고 공동체에 들어올 때 특별히 돈을 내거나 그런 건 없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일하면은 자기는 월급을 받거나 하진 않아요. 돈은 거래되지 않지만 공동체 내에서는 이제 모든 게 충족돼 있는데 밖에 나갈 일이 있잖아요. 못 나가게 하진 않으니까. 그럴 땐 돈이 필요한데 네. 그럴 때는 그걸 이제 청구하면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꿈꾸는 공동체는 조금 더 저는 이제 살아보니까 작은 공동체, 그러니까 큰 공동체에 있다가 북쪽에 있는 작은 공동체에도 있어봤는데 저는 작은 공동체가 더 마음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너무 크면 너무 관리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불협화음도 더 많기도 하고 그런데 큰 공동체의 장점은 자급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지는 거죠. 요새 이제 큰 나라에서 내수경제가 잘 돌아가듯이 좀 공동체도 크면 자급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지는구나 그런 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저는 큰 공동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작은 공동체들이 연대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어요. 자급할 수 있게 서로가 이제 서로서로 도움을 주는 연대. 그러니까 커다랗게 바라보는 가치는 녹색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때 그들이 조금씩 특색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팔아주고 사고하면서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큰 공동체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작은 공동체들이 서로 연대해가면서 자급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먹거리가 중요하니까 먹을거리는 거의 대부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농사 기반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를 아직도 꿈꿔요. 언젠가는 그 비슷한 것이라도 시작할 수 있게 되겠죠. 훌륭한 친구네요. 나는 아직도 진짜. 공동체 연대 이런 게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어. 누군가 뭔가 함께 한다는 게. 그래서 나는 역시 개인주의자에 이주의자에. 근데 일단은 체력이 진짜. 딸려서 그게 안 되는 거야. 누군가와 함께 뭘 한다는 거는 같이 어울려야 되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근데 체력이 되면은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긴 하지만 일단 체력이 안 돼서 그건 안 되는. 힘들어.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누군가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서. 괜히 나만 싸가지 없는 사람 되고 말이야. 그럼 쭉 싸가지 없는 걸로 나가요. 난 그냥 나쁜 사람이야. 풍주쌤의 감질타로 번외편입니다. 오늘은 번외편이에요. 지난번 마지막 업로드된 방송 34편에서 페이지 오브 펜타클 ISFP까지 말씀드리고 페이지를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은 너무 기억이 가물가물할까봐 코트카드에 대해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코트카드는 타로카드 78장 중에 16장이 있어요. 코트, C-O-U-R-T, 궁정이라는 뜻이어서 궁정카드라고 하기도 하고 카드에 한 명씩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서 인물카드라고도 해요. 코트카드의 16장은 4개의 부류, 페이지, 나이트, 퀸, 킹이 각각 4개의 원소별로 또 갖고 있어서 16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중세시대의 궁정을 연상해서 신분을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계급이 아니라 포지션을 의미한다라고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포지션에 따라 역할도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아요. 우리는 16장의 코트카드와 16개의 MBTI를 연결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트카드의 각각의 캐릭터보다는 MBTI 16개의 캐릭터가 더 많이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먼저 페이지와 나이트를 알아볼게요. 페이지와 나이트는 문제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맨 뒤에 P가 붙어요. 그래서 페이지는 나이트보다 은밀하고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어서 앞에 I가 붙어서 IP계로 적응력이 있는 내향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트들은 페이지보다 적극적이어서 눈에 띄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E와 P가 붙어서 EP계로 적응력 있는 외향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 퀸과 킹은 문제를 인식하고 적응하기보다는 판단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퀸과 킹은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생각하셔서 여왕이 다스리는 나라, 남성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해하시면 더 쉽게 와닿을 거예요. 이처럼 결정하고 통제하려고 해서 퀸하고 킹은 뒤에 J가 붙어요. 그래서 퀸은 I와 J를 가지고 있어서 IJ계로 결정지향적 내향형이라고 하고요. 킹은 E와 J를 가지고 있어서 EJ계로 결정지향적 외향형이라고 해요. 크게 네 개의 포지션, 페이지, 나이트, 퀸, 킹에 대해서는 어떨지 감은 오시죠. 예. 그 다음으로 페이지, 나이트, 퀸, 킹이 네 개의 포지션이 각각의 사원소, 원즈, 막대기, 컵, 컵이고요. 스워드는 칼, 펜타클은 동전으로 원소마다 구분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총 16개의 캐릭터로 일단 알아볼 거고요. 지난번 감질타로 4편의 페이지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나이트부터 다시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풍주쌤의 감질타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구나. 앞에 녹음을 네. 9개를 했더라고요. 페이지 이후에 페이지 4개를 마쳤고요. 네. 나이트 4개 했고요. 퀸 4개 해서 8개를 했고 그 뒤에 한 번 더 녹음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9개 녹음을 했는데 다시 나이트부터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2월 23일 토요일 날 사회력 연대 5기 정기 회원 총회가 있어요. 다음 주에 얘기해도 될 일 아니죠. 다음 주에 얘기하면 어제 가재열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35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오랜만에 녹음해서 힘드시나요? 아닙니다.